어둠 속에 비밀날이 나야 어둠 속에 비밀날이 나야 차원의 시간 여행 올라탈 Run, hop, hop, hop in the time 눈이 흠뜨면 늦어 don't stop 꿈꿈 꾸듯 달려 drop top 시간이 어긋나 잘못하단 가짜 구덩이 속에 빠지면 문이 닫혀 괜찮지 미 제각이 미 오페라 같이 아름다운 그 화미 속삭임 미 날 숨 막히게 count it down Give me that.